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이라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대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탄하게 살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가장은 사고로 생명을 잃고 엄마 혼자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수입이 사라지니까 괜찮은 집에 살던 이 가정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월세방에 살면서 전업주부로만 살던 이 엄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용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용돈과 책값 정도는 벌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경제 형편이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나긴 세월을 그렇게 분투하면서 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목격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신앙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한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래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여인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남편이 죽자 그 아내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분의 경제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없게 되니까 결국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더 이상 이 빚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빚쟁이는 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이 빚쟁이가 와서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 당신의 빚을 없애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소망을 붙잡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호소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단 말은 어떤 영어 성경은 컴플레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소곳이 점잖게 사정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따지듯이 불평하듯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채주가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그 creditor has come alrea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코앞에 닥친 일이란 뜻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끌어가기 위해서 빚쟁이가 왔다는 것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아이를 빼앗기게 된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인생이 우째 이 모양 요꼴이 되었을꼬. 그렇게 한탄하는 마음이 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에게 하소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죠. 갚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빚 외에는 모두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진정한 선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의 선물로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거저 주시는 공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진정한 은혜가 존재하기 힘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고 나서 우리를 얽매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고 결국은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부터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를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며 진정한 자유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불평을 듣고서 차분하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물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우와, 기름 한 그릇이 있네? 라고 말하는 태도와 오메,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있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미천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말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옆에 분에게 미천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그녀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기름 한 그릇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바로 연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완전히는 다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하기까지 죄를 계속 범하고 기도를 쉬고 믿음에 불충한 일을 계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 남은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는 한 가지 처방을 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왕창 많이 허벌나게 많이 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그녀에게 어디 아는 친척 없수?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누구 돈 좀 빌려줄 만한 친구 없는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다시 또 갚아야 할 것들이거든요.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릇에 가득 채워서 뭔가 곡식을 양껏 빌려달라고 하면 힘들지만 빈 그릇은 누구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부담 가지 않는 그것을 빌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 태어났을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나이가 많이 드실 때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건강할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돈 많이 못 법니다. 나는 힘이 좋아가지고 건강 유지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의사와 약사와 모든 건강 도우미들이 사라지면 글쎄요, 혼자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나는 혼자 자수성가해서 무엇이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지 같았을 때 도와주셨던 그분이 없었으면 자수성가는 꿈에도 못 꾸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젊고 왕성하고 체력이 좋든지 아니하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릇을 빌려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그름을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기름을 붓는데 이렇게 붓고 또 저기 가서 붓고 그것이 아니라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한 통에서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 밑에서 빈 그릇을 계속 차는 대로 옮기고 하면서 그 그릇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을 부으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올 때는 다급한 마음에 불평하는 말투였는데 이분이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가 없고 그냥 액션,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좀 이상한 명령이죠. 아니, 그릇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선지자님. 이렇게 토를 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희 집에 있는 그릇이 쬐끔한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서 뭘 하게요? 라고 토를 달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좀 엉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봅시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외치시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좀 어색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아니, 이 성경 말씀은 몇천 년에 쓰여졌으니까 망정이지 요즘 시대에는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해보라고 그러시잖아요. 동네방네 떠들고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릇을 이렇게 많이 빌린대? 아무 소리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서 이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집안에서 왜 숨어서 하라고 그러셨나?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신학책을 좀 주석서를 읽었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특징이 그랬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드러내놓고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이적이나 기사나 사역을 좀 숨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나눌 수 있다고 나눠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는 선택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햇살을 받고 모든 사람이 비를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을 닫고 은밀하게 이 기름을 붓는데 정말로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계속해서 빈 통이 들어갈 때마다 밑에 놓을 때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할 때 너는 가서 기름 받을 그릇 열 통만 빌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가서 빌리라고 돼 있어요.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집에 가서 가능한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리라는 뜻이죠. 그분들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모든 그릇이 빈 그릇 하나 없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빈 그릇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의 빈 허전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계의 그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셨더니 그 집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쏟아지는데 멈추지 않고 쏟아졌는데 언제 멈췄습니까? 그릇이 다 채워진 다음에 더 이상 기름이 기름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기름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실 때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거면 크게 구하십시오. 많이 구하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한이 없는데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입을 크게 안 벌려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은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릇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 그릇을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명령대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려라. 이 충고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보여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여인이 7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보고합니다. 선지자여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저희 집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 집안에 지금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정말 분통과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을 텐데 지금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자에게 말씀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너무 상식적인 대답을 해주시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충족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복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없으시죠? 부흥회나 선교대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갈 분은 일어서세요. 그러면 충동적으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 가져가실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이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거라. 그리고 너와 두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사역에 헌신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지 않으면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자막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의 모든 양떼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고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풍성한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복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넘치게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미 넘치게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넘치게 채움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누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받는 그 천국 비밀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주님은 더 풍성히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좌절과 낙망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집안에 기름을 채워주리라 약속받을 때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빈 그릇을 채워주실 때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한 과부를 빚쟁이에게서 그리고 좌절과 낙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빚에 채이고 문제에 채이고 건강에 넘어지고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여 낙담한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